6월 2일 목요일. 주님의 선한 손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산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왕의 질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약 4개월 후에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예루살렘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을 염려했는지 그의 수심 가득한 얼굴빛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로 근심하는지 물은 것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왕에게 대답할 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일상생활이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도우십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얻자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에 필요한 왕의 조서와 자재를 요청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는 내용을 볼 때 그 그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기회를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쁘게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묵상 에세이 푹 익어가는 시간. 한 신인 연기자가 함께 작품을 했던 선배 연기자에 관해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선배 연기자는 자신이 촬영할 시간이 한참 후인데도 누구보다 일찍 나와 기다렸습니다. 신인 연기자가 의아해서 왜 시간 맞춰 오지 않고 매번 일찍 오느냐고 물었더니 선배 연기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생각하며 나를 가는 시간이야. 어차피 인생은 뭔가 직접 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 결국 기다림 속에서 일이 푹 익어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다 그래. 느헤미야에게 넉 달은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숙성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은 꼭 있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고 그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온갖 상념이 교차하는 가운데 좌절과 절망, 체념 등이 짙게 드리워지는 시간도 그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푹 익히시는 시간이지 결코 괜한 낭비가 아닙니다. 나중에야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평소처럼 내일에 충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최영식의 기도가 시작이다. 한절 묵상.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짤막한 기도였지만 많은 두드림을 한데 모아 단번에 집중적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무리한 속도로 성급하게 나서는 것을 자제한 느헤미야의 거룩한 경계심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바라던 것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잠시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마다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